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.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.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이제는 모두 끝이야. 수많은 사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. 괴로워 말자. 언젠가 너도 괴로울 테니까. 다시 과거 때문에 울지 않으리.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.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나에겐 또다시 없을 테니까. 수많은 사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.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. 지난 날은 괴로워 말자.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.